hanya kegaya telinan kung kialman katun noye hanukke hanya chinan sewa soges majima kenuke noye muksudi Ibiaran 뭔지 외로움은 뭔지 난 그저 너만을 사랑했을 뿐인데 안녕, 안녕, 안녕.